구로 지역 곳곳을 날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 종이비행기 2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최종호, 저는 김정금입니다. 네, 오늘도 구로 지역 소식 하나씩 전하면서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부터 소식을 한 가지 전할게요. 네. 그 지난 저희 21회 방송 때 네. 구로 여성회의 이금미 대표님이 여기 자리에 찾아주셨었는데요. 네. 그 이금미 대표님이 찾아주셨던 구로 여성회에서 항상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올 여름에도 굉장히 열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 여름에 그 구로 여성회에서 뻔뻔한 방학나기라는 이름으로 여름방학 돌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뭐 그림책놀이, 흙놀이, 요리놀이 뭐 이러한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오는 8월부터 열릴 예정이고요. 자세한 문의는 02-837-0003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 개관식 한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찾아가보진 못했지만 예,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아마 주민과 그 주변의 자녀들이 굉장히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로 청소년 문화제 소식인데요. 평화를 꿈꾸다 평화통일 경연대회를 한다고 해요. 2017년 8월 15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으로 그리고 장소는 구로역 평화의 광장인데요. 대상이 참가 자격이 구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래서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팀을 만들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소정의 상금도 있다고 하네요. 평화상이 뭐 20만 원, 통일상이 10만 원, 희망상이 5만 원. 쏠깃하지 않으신가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평화를 꿈꾸는 평화통일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최는 구로 평화의 소녀상 청소년 지킴이 나빌레라라는 곳이고요. 아하 열린 교육센터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구로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종이 비행기로 만난 게 참 오랜만이죠. 네. 그렇게요. 이번 23회 방송이라고 하니까 조금 오랜만인 느낌이 있네요. 22회 방송을 한 지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동안 바쁘게 잘 지냈어요? 예, 바쁘게는 잘 지냈는데 잘 지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처럼 네.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또 네. 네. 김정은 선생님하고 굉장한 예, 인연을 맺고 있는 곳인데요. 네네. 저희 천왕마을 주민분들이 천왕마을 방송국을 만들려고 네. 모이셨대요.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익히들어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네. 너무 소문을 많이 냈죠. 하지만 예,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인사를 먼저 드려볼까요?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저희 구로 FM 스튜디오가 가득합니다. 꽉 찼습니다. 예, 거의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듯한 천왕분들이 다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무더위에 네. 또 이곳까지 찾아와 주신 우리 천왕마을 방송국을 만들려고 하시는 우리 애비 이기생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비 이기생이라 하시면 네. 그러니까 기라 하시면 이렇게 어떤 수업의 네. 수강생 그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네. 작년에 일기생이 있었고요. 아 네. 예, 일기분들이 으쌰으쌰해서 또 2기에 모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예, 방송 진행 애정자 분들이세요. 네네네. 예, 굉장한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오늘 네네. 저희 종이 비행기에서 약간 코너로 자기 네네. 팀별로 방송을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아, 기대되죠? 기대가 됩니다. 아, 네네. 오늘 한 20분 정도가 진짜 아까 100명이라고 하시긴 했지만 모여 계신데 이분 지금 전부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방송 연습? 방송을 네,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한 몇 지금 20분이면은 몇 개 이렇게 방송이 오늘 지금 네네. 오늘은 네 팀으로 나누어서 예, 팀별로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네네. 팀당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네네. 같이 이제 뭐 프로그램 구성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먼저 팀별로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예. 한 분씩 이야기 해 주세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오늘 무슨 약간 공개 방송을 하는 기분인데 방금 마이크를 켜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 조는 저희 오늘 사랑참 괜찮아 진입한가 오늘 세 명 모인 5조이고요. 얼굴과 마음이 아리따운 여인들이 모인 우리 조입니다. 네. 라디오니까 안 보이죠? 오늘 어떤 방송을 하시나요? 오늘은 저희는 이제 음악으로 떠나는 여행을 준비해서 휴가를 아직 못 떠나셨거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께 음악으로 먼저 마음을 먼저 보내는 그런 네.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우 예 기대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서오그로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펜입니다. 오늘 코옹님 그리고 이효리님, 나무님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름들을 너무 예쁘게. 네, 너무 열렬한데요. 어서오그로. 아, 네네네. 특이합니다. 어서오라는 건가요? 어서가라는 네. 건가요? 구로로 어서오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어떤 방송을 하시나요? 저희는 여름 휴가 이야기 하려고 해요. 네, 아, 곧. 우리 초등학생들 방학이 시작되고 그렇죠. 곧 또 휴가를 계획 중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팀 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자매고요. 자, 안자매. 안자매. 아, 네. 네네. 언니 안선영. 아우 안성희입니다. 아, 네. 특이하게 안씨로 구성된 아, 그러네요. 안자매. 그래서 안자매군요. 오늘 저희는 추억은 음악을 싣고라는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네. 제목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더 그렇죠. 좋은 전략입니다.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군요. 네. 네, 얼른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는 슬로우시티의 슬로우지기 김신영입니다. 저희는 두 운정 씨, 하은정 씨, 이은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슬로우시티 뭔가 기대돼요. 너무 잘 예. 지으시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소개가 다 됐나요? 네, 맞아. 뭐 벌써 예. 아, 예, 그렇군요. 이 네 조가 오늘 우리 종이 비행기를 꾸며 주실 네. 텐데요. 저희가 잠깐 예,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신청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예, 곡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곡이죠? 네. 아, 지금 날씨도 후덥고 매우 덥지요. 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뭔가 경쾌한 음악, 레몬트리 추천하겠습니다. 아, 네. 박혜경의 레몬트리 맞나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아유, 저희 세대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다들 따라 부르실 것 같아요. 저도 들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같은 세대니까요. 아, 네. 같은 네. 세대? 아, 그런가? 네, 그러면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마음을 상큼하게 할 불볕더위가 계속되다 이제 폭우가 내리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올해 휴가는 어디로 가? 물으며 어디론가로 떠날 생각에 두근거리는 요즘인데요. 당장 떠나고 싶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손님을 모시고 준비해오신 음악 선물을 들으며 미리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왕 FM 음악으로 떠나는 여행. 저는 DJ 사랑참입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괜찮아님 진입한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괜찮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카파 불량주부 진입한가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모실 손님은 괜찮아님입니다. 어떤 노래 선물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는 여름과 여행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제일 처음 생각나는 노래가 듀스의 여름 안에서입니다. 이 노래는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추억보다는 이 노래가 만들어진 탄생 비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1994년 9월 9일 처음 발매된 이 노래,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이 곡의 탄생 비화는 생각보다 싱겁습니다. 경포대에서 행사가 잡혔던 듀스. 새벽에 도착해 아침에 일어난 이현도 눈앞에 뻥 뚫린 하늘과 바다가 보이더래요. 그걸 보고 하늘은 우리를 향해 열려있어 이 노랫말과 리듬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노래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이 명곡으로 태어난 것이죠. 저희 세대라면 누구나 듀스에 열광하고 또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떠난 듀스의 멤버 김성재를 추억하게 만드는데요. 이현도가 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만든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생각만으로도 좋은 내 친구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자, 그럼 음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 손님은 진입한가님입니다. 선물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전 여름하면 넓고 푸른 바다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같이 하고픈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선곡한 노래는 산이 레이나의 달콤한 러브송 한 여름밤의 꿀입니다. 레이나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와 사랑스러운 가사말이 살랑살랑 귓볼을 간지리는 한여름밤 미풍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노래는 두 남녀의 썸을 담은 달달한 러브송으로 함께 있는 행복한 이 순간이 마치 한여름밤의 꿀과 같다는 이야기랍니다. 혹시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이게 할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들으시면서 잠시 더위는 잊고 달달한 상상에 빠져보지 않으시렵니까?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나 똑같지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구나. 미안 괜한 얘기 꺼내 어쨌든 반가워.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근데 어쩜 넌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쁘네. 던진 농담 반친 단반 왜 말 돌리는데. 술 때문인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활기지는 볼 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 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예전에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 봐.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잠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괜찮아님. 네, 음악을 들으니 지금 당장 바다로 달려가고 싶어지는데요. 마음처럼 바다로 바로 달려갈 순 없지만 소중한 친구에게 오늘 이 노래를 선물로 보내 함께 여행 기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아, 좋습니다. 진입한가님. 네, 전 지난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급 설레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저의 그분을 위해 시원한 콩국수 준비해봐야겠습니다. 아, 저도 먹고 싶습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선물로 마음이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저만 선물을 받을 수는 없어서 저도 노래 선물 한 곡 준비했습니다. 두 분 더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라고 인디고의 여름을 부탁해 준비했습니다. 풍성해진 마음의 여운을 느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으로 떠나는 여행의 사랑참이었습니다. 여름 봐 부탁해. 아이고. 저희가 음악을 잠깐밖에 못 틀어드려서 네. 너무 아쉽네요. 저도 지금 하면서 참. 그 점이 참 아쉬운데 네. 저희 첫 팀이 아주 시원한 여름 음악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콩국수 나도 가서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사연을 담고서 이렇게 음악을 쓰는 방송을 첫 번째 코너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제가 아직 조 이름이 이렇게 팀 이름이 정해지진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모르겠긴 하지만 저는 시그널을 우정이라고 주셔서 우정팀인 줄 알았어요. 전 아까 우리조라고 하셔서 우리조. 아 그런가요? 또 이렇게 듣는 사람마다 다 틀리답니다. 아, 첫 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팀인데요. 두 번째 팀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할까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실수를 하십니까? 저희가 정신이 없네요. 네, 같이 실수를 하고 네.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팀은 어서 오 구로라는 팀이지요.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여유가 필요해. 힘이 다 빠져 지쳐버린 내게 여유가 필요해. 내게 충전이 필요해. 조용필 충전이 필요해 중 한 소절입니다. 다들 무척 더우시죠? 폭염특보가 내려진 여름 한가운데에서 오늘의 일상을 버티느라 많이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충전을 위해 어서오 구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왕마을 라디오에서 온 어서오 구로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펜입니다.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네, 어서오 구로는요. 어서오세요, 어서오 구료와 또 구로를 합친 말이에요. 아, 오늘은요, 천왕마을에 사시는 코웅님, 이효리님, 그리고 나무님 초대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모두 다 천왕마을에서 오셨죠? 네. 아, 저는 이름만 이효리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웅입니다. 오늘 오시는 길 너무너무 더웠죠? 아, 이렇게 더울 땐 무엇보다 여름 휴가 생각이 간절해요. 맞아요. 휴가는 꼭 가야죠. 저는 아직 어디로 휴가를 가야 될지 못 정했거든요. 다들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네, 네. 저는 올 여름엔 계곡에 다녀오려고요. 아, 계곡 좋죠. 아, 계곡 물이 깨끗하니까 들어갔다 나와서 따로 샤워도 안 해도 되고요. 맞아요. 그것도 좋지만 또 먹거리가 최고죠. 백숙도 있고 파전, 동동주, 아우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아, 저는 그 계곡 위에 평상에 앉아서 막 그 백숙을 끓여 먹을 때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땀이 뻘뻘 나는데도 그거 먹고 또 물놀이 한 번 더 하고. 네. 어, 이효리 씨도 휴가 계획 있으시죠? 네, 이번엔 좀 특별한데요. 친구 부부가 전라도 고흥에 캠핑카를 사두고 서핑을 같이 하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어,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 열심히 근력 운동하면서 몸 만들고 있고요. 너무 행복하네요. 서핑이요? 와, 쉽게 도전해 하기는 어려운 분야인데 와, 대단하세요. 물만 먹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살짝 배워본 적이 있는데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 위에서 균형 잡는 게.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행복, 도전 뭐 이런 거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멋집니다. 이번에는 나무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나무님은 어디로 휴가 가세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남해 상주로 귀촌을 한 아이들 고모집으로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아들들과 함께 밤낚시도 하고 거기 남해 상주 은비치 해변에 가끔씩 수달 가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밤을 세워서 수달 가족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딸이 지금 이번 휴가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빨리 휴가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수달이요. 수달을 밤에 만날 수 있나요? 네네. 밤을 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야행성이어서 수달은 밤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 듣다 보니까요. 청취자분들도 어떤 휴가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음악 들으면서 같이 떠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휴가 얘기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가고 싶어져서 선곡했습니다. 성시경이 부른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올게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너무 아쉽다. 오늘 나와주신 이효리님, 나무님, 그리고 코웅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얘기 더 듣고 싶으시죠? 천황마을 라디오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어서오 그로고요. 저는 이펜입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I saw an angel of that I'm sure. She smiled at me on the subway. She was with another man. But I won't lose no sleep on that, 'cause I've got a plan. 네, 어서 그로팀 정말 저기에 전문가가 계셔요. 네, 지금 남달랐죠?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방송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렇군요. 예. 아, 어쩐지 이펜님. 네, 그리고 나무님.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참 방송으로 파도 소리를 많이 듣게 되네요. 아까도 그렇고 노래, 여름 노래들이 네네네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더운 여름에 되게 네, 시원한 네.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네, 팀 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신데요. 네. 네. 저희 이제 세 번째 팀인데요. 네네. 세 번째 팀은 팀 이름이 있었죠, 아까. 네. 네, 안성이 안자매입니다. 안자매님들. 네. 두 분 다 성이 안씨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 안자매님 중에 누구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두 분이 음악적인 조예가 굉장히 깊어요. 놀라실걸요. 아까 그 첫 곡을 선곡해 주신 분이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우리 그러면 느꼈습니다. 예. 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 안자매 팀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레인드롭스 아 폴링 온 마이 헤드.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길을 걷다가 우연히 돌린 라디오에서 또 단골 카페에서 아, 이 노래 반가워한 적 있으시죠? 노래에 담긴 것이 즐거운 기억일 수도 아련한 회상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한국의 노래에 담긴 가슴 속 추억 누구나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추억을 한 장 또 두 장 꺼내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성팔 씨의 추억은 음악을 싣고 시작합니다.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을 매개로 한 추억여행 떠나볼 텐데요. 함께 떠나주실 특별한 손님 제 옆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소개 앞서서 이분의 추억이 얽힌 음악 먼저 감상해 볼 텐데요. 맛보기로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1970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제대로 들어볼까요?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He's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greet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네, 머리 위로 빗줄기가 시원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들어보셨는데요. 이 노래에 특별한 사연 지니신 분 옆에 나와 계세요. 자, 천황마을에 사시는 안선형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즈 감성의 안선영입니다. 아, 재즈 반갑습니다. 감성이요? 어쩐지 네. 선곡이 심상치 않으시더라니. 아, 재즈 감성. 아이고, 별명에서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네. 방금 듣고 온 노래,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 영화 주제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곡은 옛날 내일을 향해 살아의 혹시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저는 이게 포스터만 본 기억이 나요. 네. 네, 서부 영화. 네, 영화 내일을 향해 살아의 레인드라스 키퍼린 엄마의 헤드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제가 20대 때 한참 미래를 생각하고 또 이상을 생각하고 나의 진학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제가 어느 날 아주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는데 그날 무기력하게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제가 잠이 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라디오를 틀어놓고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라디오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 음악이 BJ 토마스의 이 레인드랍스 키 폴린 온 마이 헤드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저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떴죠. 그러면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났었어요. 이 영화의 그 마지막 그 대사가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어떤 대사였을까요? Good for the moment, I threw we're in trouble이라는 그런 극 중에 그 대사가 우리는 공경에 처했을 때 좋아. 우리가 공경에 처했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네. 때 저도 이 대사를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대사를 제가 음미하면서 그래 나는 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이 음악을 듣고 또 영화를 본 적도 있지만 영화는 음악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때 당시 왜 네. 남성들 여성들의 그 우상이었던 로버트 레드포드와 폴 뉴먼이란 그 네, 배우를 기억하시는지요? 네, 예예예. 예. 그분들의 서부 영화인데 그 남성들의 두 우정을 그리는 영화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영화보다는 그 대사에서 많은 힘을 얻었고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영화보다는 네. 음악이 더 귀에 많이 익고 친숙한데요. 이게 사실 멜로디만 들었을 때는 밝고 그냥 경쾌한 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선영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굉장히 네네. 힘을 주기도 하고 또 힐링이 되는 음악이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예, 예. 네, 정말 저한테는 노래. 젊은 시절의 담비 같은 음악이었습니다. 네, 너무 저도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근데 또 다음 노래 소개해 주신다고요? 이번에는 직접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아, 어떻게 제가 또 7월이라 그런지 또 비도 많이 오고 장마인 계절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비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비에 관한 음악을 또 선곡하게 됐는데요. 두 번째 음악은 1960년대 고전 뮤지컬 영화입니다. 혹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쉘블의 우산이란 영화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 쉘블의 우산도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쉘블의 우산의 그 OST 곡은 I Will Wait For You라는 그런 곡인데요. 네. 제목인데요. 주연 까트린 드네브와 니노 카스텔 누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영화는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끝이 나는 어떻게 하면 또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더 애절한 것이 우리한테 와닿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화를 참 감명 있게 보았고 그래서 이 더위에 여러분들의 더위를 식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음악을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원래 I Will Wait For You인데 네네. 이게 본래 프랑스 영화잖아요. 이 본래 프랑스 노래 또 알고 계신다고. 아, 네네. 이 네. 곡은 원곡은요 프랑스의 샹송곡인 주트 아텐다르 뚜테 마비라는 곡입니다. 아, 네. 네. 제 사전 조사로는 불어 네. 전공자시라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일부러 시켜봤습니다. 불어를 안 쓰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네. 네. 아유, 발음 너무 좋으세요. 아, 역시.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네. 감성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직접 한번 노래 들어볼까요? 네네. takes forever. I will wait for you for a thousand summers. I will wait for you till you're back beside me. 듣고 계신 노래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죠. 니키 페릿의 목소리로 듣고 계시는데요. I will wait for you입니다. 아, 오늘 안선영님이 소개해 주신 노래 두 곡이 그리 보니까 모두 비와 연관된 노래예요. 첫 곡은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그 다음에 지금 듣고 있는 노래는 쉘브르의 우산, 우산이 들어가는 영화 주제곡이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비 오는 날 좋지 않으세요? 좋죠. 네, 네. 마음도 차분해지고 또 비오는 날 창 넓은 찻집에서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마시며 사람 사는 이야기 하는 거 좋지 않을까요? 네, 너무 그래서 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 갖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얘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 재미난 이야기보다요. 제가 아침에 그 SNS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비에 관한 그 시 같은 그런 언어들이 있어서 몇 권 네. 나눌까 하고 가져왔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마침 비가 이렇게 필요할 때 적합하게 내리는 비를 꿀비라고 한답니다. 꿀비요? 네, 네. 정말 꿀비 같은 비겠죠. 가뭄 네, 때는 정말 소중한 비겠네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 내리는 비를 이슬비보다는 굵거나 가늘게 내리는 비를 가랑비라고 하고 가랑비. 네. 그리고 바람 없이 조용히 내리는 비를 보슬비라고 하고 사뭇 막 매 맞는 것처럼 거칠게 내리는 비를 모닥비라고 하더라고요. 모닥깃비. 아, 어렵네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아주 아름답죠? 네, 말이 네네. 참 그리고 한국말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네네. 모르는 단어도 많고 네네. 아, 처음 듣는 이름도 있고 참 이런 이름이 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선영님 나오셔서 음악 두 곡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오늘 같이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사랑을 추억은 사랑을 싣고해 음악을 싣고해 네. 네, 추억은 제가 너무 긴장했나 봅니다. 네. 추억은 음악을 싣고의 애청자인데요. 제가 오늘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아, 제가 한 번 더 초대해 주신다면 가을에는 가을에 어울리는 샹송곡을 한번 추천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추천해 주세요. 오늘 천왕마을에 사시는 안선영님과 추억은 음악을 싣고 함께 여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선영님 이야기처럼 음악은 지친 사람에게는 힘이 되기도 하고 쓸쓸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즐거운 사람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노래 한 곡으로 위안 받으시고요. 또 추억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음악에 딱 맞게 아주 예, 클로징 멘트까지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안잠의 네. 추억 음악은 추억은 음악을 싣고 아, 잠깐 추억. 추억은 음악을 싣고 저도 헷갈렸네. 여기 전염됐어요. 아니, 이참에 확실하게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네, 파도에 이어서 오늘은 비 이번 방송 네네. 오, 샹송. 예. 네네네. 네, 굉장히 저는 고품격의. 예전에 네네. 그 약간 재즈 노래 저도 좋아했거든요. 아, 네네. 네, 재즈 노래 되게 좋아했는데. 클래식도 좋아하시고. 네, 클래식도 네.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게 왠지 그냥 분위기가 있잖아요. 재즈곡은. 그렇죠. 네. 그쵸. 그래서 굉장히 즐겨 들었었는데 저도 다시 네네. 재즈곡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게 했습니다. 예. 네, 우리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팀인데요. 마지막 팀은 지금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슬로우시티라고 슬로우시티신데요. 네네네. 네. 자리를 잡고 계신데 슬로우시티 하면 뭐 생각나세요? 슬로우시티요? 네네네. 슬로우시티? 뭔가 이렇게 천천히 도시? 느린 도시? 천천히 도시, 느린 도시? 아, 네. 뭐 여유가 느껴지긴 하는데 지금 뭔가 되게 하실 말씀이 강력히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냥 방송에서 질문하셔요. 아,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뭔가 지금 강력히 예, 우선 제가 음악을 깔아드릴 테니 오프닝 먼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 팀 마지막으로 슬로우시티 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슬로우시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슬로우시티의 슬로우즈기 김신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템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 아이템의 줄임말로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무언가를 의미하는 말하자면 신조어인데요. 그럼 내 인생의 노래, 인생곡은 있으신가요? 오늘은 내 인생, 내 리즈 전성기 시절 혹은 힘들었던 시절의 바로 그 노래, 신청곡과 사연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그때 그 시절 우리 영화 한 편씩은 모두들 찍어보셨죠? 이제 과거의 추억을 꺼내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슬로우시티 출발합니다.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앞서 다른 조 분들은 게스트로 함께 오셨는데 저희 조 분들은 너무 어색해 하시다면서 굳이 신청 사연만 읽으신다고 하시네요.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럼 이은정 씨의 첫 번째 신청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이자 새 아이의 엄마 이은정입니다. 지금 저는 삶에 너무너무 만족해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가끔 추억 속에 빠지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생각나는 노래가 바로 터보의 회상입니다. 일탈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첫사랑 남자친구와의 풋풋했던 추억들이 생각나게 하는 곡이에요. 오늘 꼭 듣고 싶네요. 아, 네, 터보. 정말 히트곡이 많았던 남성 2인조 그룹이죠. 95년에 데뷔를 했고 2000년에 해체를 했는데 지금의 김종국 씨가 그 멤버 중 하나였고요. 검은 고양이 네로, 트위스트 킹, 러브 이즈, 나 어릴 적 꿈, 뭐 어느 재즈바 화이트 러브 등의 많은 히트곡이 있죠. 근데 그러고 보면 그때는 노래 제목에 또 부제를 적는 게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화이트 러브는 스키장에서라는 부제가 있고요. 러브이즈에서는 3 더하기 3은 0, 또 회상은 디셈버 12월이라는 부제가 있었죠. 그럼 무려 20년 전 1997년에 발표된 터보 3집 수록곡 회상 들으시며 각자 마음속의 첫사랑 떠올려 보세요. 면은 우리 둘이서 항상 왔었던 바닷가 시린 바람과 하얀 파도는 예전 그대로였지 나의 곁에서 제잘거리던 너의 희망던 그 모습 이젠 찾을 수 없게 되었어 작은 기도를 들었지 네,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는 하은정 씨의 두 번째 신청 사연 들려드릴게요. 하은정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의 엄마 하은정입니다. 지금은 엄마와 주부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설레임을 안고 새내기로 학교에 입학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즐거웠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 시절을 되새겨보며 추억의 노래 조성모의 트웹은 신청해봅니다. 아, 조성모 씨도 빠질 수 없는 그 시절의 아이콘이죠. 1998년에 트웹은으로 데뷔를 했고 불멸의 사랑, 슬픈 영웅식, 가시나무, 아시나요, 다진가 같은 곡들이 큰 사랑을 받았죠. 매실 음료 광고도 모두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하은정 씨가 신청한 조성모의 데뷔곡 트웹은 함께 들어봐요.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진 않니? 매일 꿈속에 찾아와 제잘대던 너, 요즘은 왜 보이질 않는 거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내게 올 수 없을 만큼 더 멀리 가니? 네가 없이도 나 잘 지내 보여. 괜히 너 심술 나서 장난친 거지. 클래식이란 용어가 있죠. 음악이나 영화, 문학 등의 분야에서의 고전이나 명작을 뜻하는 말이죠. 옛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곡이나 예술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만큼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시절을 추억하게 하면서 말이죠. 오늘 저희 방송과 즐거운 추억여행이 되셨길 바라며 슬로우시티의 슬로우지기 김신영 인사드릴게요. 쉼표가 있는 하루 되세요.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No religion to. Dreamer. 네. 네, 이렇게 천왕 마을 방송 네 개 2기 2기 분들의 천왕 마을 방송 네. 예. 네 개 팀의 방송을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오늘 뭐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제가 방송을 날로 먹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잘 들었다 약간 청취자의 느낌으로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저는 기분 좋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것보다 더한 분량으로 한 15분 분량의 방송을 진행을 하시고 아, 예, 녹음까지 했었어요. 그때보다는 좀 긴장하셨는지 제대로 아무래도. 표현을 못 하신 듯한 느낌은 있지만 네네. 정말 자기만의 방송을 만드실 때는 굉장한 에너지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쵸, 진짜로. 그쵸,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고요. 돌아가시면서 지금 오늘이 목요일인데 초등학교에서 네네. 오늘 하필 일찍 끝낸다는 거예요. 아, 아이들을. 네네네. 그래서 아이고. 지금 다들 엄마들이다 보니까 네네. 지금이 낮 2시거든요. 네. 지금. 근데 좀 일찍 가셨어요. 네, 그리고 그쵸. 남으신 분들이 미처 아까 100명에서 한 10분도 채 되지 않는 네. 아유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땠는지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연장자부터 해주시죠.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연장자라고 하셔서 급당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네. 네네. 아, 오늘 너무 이제 색다른 경험했고요. 네. 또 구로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현장에 와서 이렇게 미흡하나마 녹음할 수 있게 돼서 굉장한 저한테는 영광이었습니다. 아, 예. 예. 저희도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우리 진행자님들 이 더위에 제가 정말 수박 한 통 사다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네. 저는 좀 어색하고 되게 불편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정말 즐겁고 재밌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표정이 급 밝아졌어요. 오늘 아까 막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있더니만 아, 네.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 저 멀리서 사연을 들려주신 분이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 컨셉을 이렇게 지켜주시느라 너무 네네. 좋았어요. 네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그 옆에 계신 네. 슬로우시티 진행자님. 네. 저도 좀 걱정이 되고 어색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또 재미있는 경험이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맞아요. 예, 잘 읽어주셔서 잘 감사합니다. 쌍둥이 엄마 같지가 않아요. 아, 그것도 남자애들만 키우거든요. 아, 네, 근데 성격이 너무 차분한 것 같아서 왠지 아니라고 하시네요. 본인은 그렇죠. 관계 없는 얘기죠. 아, 예. 그 옆에 그쵸. 계신 선생님. 되게 어색했어요. 많이 어색하고 많이 긴장도 됐던 것 같고 그런데 새롭기도 했어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뭐 그런 생각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우 예, 나중에 들어보시면 더 새로우실 거예요. 내 목소리가 이랬구나 하시면서 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성팔 씨. 네. 이라고 소개하면 안 되겠군요. 안자매님. 네. 네 안자매 아우였고요. 성팔씨고요. 아 저도 참 어색했어요. 좀 자연스럽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 오늘 많이 버벅거렸던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고 또 저희 안자매 언니랑 호흡 잘 맞출 수 있어서 되게 네. 좋았고요. 네 다른 팀들 하는 거 들어보니까 또 아 그렇지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뭐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두 분 오늘 준비한 것보다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서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네. 그 오늘 이렇게 많이 진짜 말씀들 많이 하셨듯이 많이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2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8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딱딱딱 한다는 게 실은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도 되게 이렇게 맡은 방송을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꼼꼼하게 진행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되게 감사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종이 비행기에 이렇게 구로의 소식을 아름다운 분들이 오셔서 전해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 종이 비행기 네. 벌써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러네요.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됐네요. 밖에 나가면 네. 굉장히 더울 거예요. 무더위 잘 이기시고 네. 여름 휴가 어디로 떠나시는지 정말 궁금한데 잘 댕겨오시고요. 방학 동안 또 우리 아이들하고 씨름할 우리 엄마들 건강을 빌어봅니다. 네, 네. 저희도 그리고 천황 마을 방송 좀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네. 남은 아마 교육 기간 뭐 이렇게 있으실 텐데 네. 잘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했어요, 네. 방학. 아 이제 방학인가요? 방학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아이들의 방학과 함께 같이 엄마들도 같이 그렇지, 방학에 그렇지. 들어갑니다. 방학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네. 24회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